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벌린이나 그다음에 프란시스 콤포드나 그다음에 로빈 콜링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귀족적인 그 학문의 배경을 가진 우파예요. 진짜 우파. 조갑자 선생님 말고 그런 우파 말고 그런 훌륭하신 우파 말고 이 벌린이라고 해야 돼. 베를린이라고 이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문학자라.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그러니까 다 하는 사람들이야. 라티오 출판사에서 나온 그 콤포드의 쓰여지지 않은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콤포드. 이 책을 이게 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한 권씩 사세요. 어? 품절 아니야. 그냥 주문하면 돼. 이게 임용수님 번역하신 건데 일단 번역은 내가 임용수님 있는 데서 하는 말이에요. 번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내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묻어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자신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글을 하나 써도, 콤포드가 글 쓰잖아. 그러면 철학 얘기만 쓰는 게 아니야. 단테, 막, 셰익스피어, 일리아스, 플라톤, 막, 다 섞어.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쫙 아주 맛있는 이 음식을 차리는, 풀코스 만찬을 차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돼 있는 책.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왜 내가 이걸 사라고 그러냐? 사가지고 읽어봐.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응?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임용수님한테 이메일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아직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안 돼 있나 보다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철학 공부를 하거나 인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그 책을 사라고 해서 읽어보고 절반이 이해됐다. 그럼 공부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늘어났는지 늘어났는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역할하는 책 있잖아. 그게 쓰여지지 않은 철학이야. 그게 콤포드 책이 내가 번역한 벌린의 낭만주의 뿌리 있죠. 이건 진짜 품절이야. 루트 오브 로만티시즘 낭만주의 뿌리. 이거는 이사야 벌린의 강연을 이렇게 한 건데 콤포드는 철학 중심이고 벌리는 사상사가예요. 사상사가. 그런데 요거 둘 다 지금 이 밑에 건 정말 품절이니까 살 수 없어. 근데 컴퍼드 책 있죠. 요건 딱 놓고 아 내가 인문학 고전 전반에 관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놓고 체크해 보는 거야. 여임동군 사서 읽어봤어? 몇 번 읽어봤어?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지? 10분의 1 정도도 이해가 안 될 거라. 그지? 그니까 특히나, 뭐죠? 그 천상의 음악, 형, 그게 뭐죠? 응? 천체 음악, 플라톤에 있어서? 네, 플라톤에 있어서 천체 음악. 그런 글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글을 읽고 막 소름이 쫙 돋아야 돼. 와, 미치겠다. 막, 콤포드에 대한 그 증오가 생겨날 정도로 그 텍스트에 대한 그게 느껴져야 돼. 그 마지막에 막 단테 얘기가 막 나오거든. 나도 단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 이렇게 쓸 수 있다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쓰여진 텍스트를 읽었을 때 느끼는 그 소름 끼치는 거. 어? 그래 그런 거 느꼈어? 자네? 국가에 관한 얘기할 때 되게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놀랬어? 마지막에 또 스토이프스키 그 대신문관 얘기를 그거 봐. 플라톤의 국가를 얘기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의 까르마조프 형제 거기 나오는 얘기를 끄집어다가 국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석학이 아니면 불가하는 거지. 근데 그런 장면 소름 쫙 끼치지. 나 지금도 소름 끼쳐. 이거 봐. 농담하냐? 이 지금 딱 끼치잖아. 그런 거 와, 이거는 이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석학이라고 그런 거야. 돌 석자. 석사학위의 석자하고 석학의 석자가 같아요. 이 사람은 석학이라고 보지, 이런 사람들. 느낌이, 이거는 완전히 소화되어서 딱 이렇게 차려놓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매직 셰프지, 매직 셰프. 그러니까 책을 한 권씩 사요. 사서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시험해보는 텍스트로. 컴포드만큼 쓰면 죽어도 괜찮아. 진짜. 컴포드만큼 쓰면. 나도 벌리는 낭만주의 뿌리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이거 번역하면서 이놈만큼만 하면 이놈만 이 사람만큼만 내가 강연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컴포드만큼만 쓰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사서 꼭 이게 넣고 읽어봐요. 그거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렵네 마네 막 그러거든. 아 그러면 짱구는 못 말려만 보고 살지. 응? 그 작가 행방불명이라더라.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해요. 죽으면 콤포들 만날 수 있어. 만나가지고 이 콤포드의 미들네임이 뭐냐면 FM 콤포드거든요. 나는 필드 매뉴얼인 줄 알았어. 야전 교부. 근데 프란시스 맥도날드 캠프 콤포드. 그런데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으면 이게 맥도날드를 만나가지고 응? 빅맥 세트를 하나 사들고 가서 헤이 프란시스 응? 네 책 읽었는데 좀 쩔었어 이렇게 말. 가끔 외롭고 슬프면 이게 심심하고 또는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런 책을 번역된 책들 진짜 놓고서 그런 부분을 읽는 거야. 어느 부분에 내가 소름이 쫙 돋는가. 근데 그런 데서 소름이 쫙 돋았을 때 그게 이제 지적인 쾌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더 이상 그 인문학 스터디라고 저 나나 이명쌤이나 다 공역에 참여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고전 음악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어. 그 마찬가지야. 그런 책 읽어서 소름 한 번씩 쫙 끼치면 남한산성 같은 건 읽을 수가 없어. 토 나와. 읽을 수가 없어. 나 김윤의 카레 노래 있어요. 나는 남한산성은 모르는데 카레 노래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 짜증나, 짜증나. 그 우리의 그 자연법적인 어떤 그런 부위만 건드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법의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아까 그 목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과 풍토에 관한 관계, 기후에 관한 관계, 국민의 일반 정신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단순히 몽테스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몽테스키에 이어지는 많은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를 읽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18세기 말 독일에서 이 두 개의 조류, 즉 보편적 이성주의하고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문화적 또는 인류학적 상대주의 있잖아요. 요 두 개의 조류가 18세기 말, 19세기 초 독일에서 충돌이 납니다. 그게 뭐냐? 칸트와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충돌이 나와요. 칸트와 헤르더. 즉 칸트는 칸트의 별명이 뭐냐면 계몽주의의 완성자예요. 계몽주의의 완성자. 칸트의 정치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 뭐냐면 세계 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걸 다시 적습니다. 세계 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에요. 칸트가 쓴 논문이에요. 논문. 세계 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에요. 보편사의 이념. 이거는 뭐냐면 벌써 딱 보면 보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사철학에 관한 얘기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나왔느냐? 칸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헤르더예요. 헤로드가 뭐라고 그랬냐? 몽테스키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각각의 고유한 풍토가 있고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풍토와 관습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 대한 탐구에서 아주 중요하고, 바로 그 고유한 풍토와 관습을 존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거 봅시다. 건우 이거 읽어봐. 폴크스바겐. 어? 폴크스바겐. 무슨 뜻이지? 에? 무슨 뜻이지? 국민차. 국민차. 폴크가 국민이고 S가 복합명사를 만드는 거고 바겐이 차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에? 뭐야? 폴크스 가이스트는 무슨 뜻이야? 국민정신. 국민정신. 그죠? 이제 폴크스 가이스트는 흔히 이제 민족정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양에서는 민족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일단 국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즉 헤르더는 지금 몽테스키에가 국민정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독일로 가면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폴크스가이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칸트가 야 뭐야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 이념을 가지고 철학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갖다 국리를 해야 될 텐데 니네들 지금 편협한 지역에 얽매이는 이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다 내놓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해서 칸트가 쓴 게 세계 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 이념이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영국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금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독일은 후진국이거든.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프로이센, 후진국, 제일 후진국. 후진국은 일단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여서 지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지네끼리 많이 싸우죠. 실현할 틈도 없어. 한국하고 비슷해. 한국과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 보편주의하고 그다음에 인류학적 상대주의 이 두 가지가 독일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나요. 그런데 몽테스키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몽테스키에의 국민정신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반드시 유념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펴세요. 이제 65페이지에서 몽테스키에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한 법의 정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실정법이거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법의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의 정신에 관한 책이라 해도 실정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11편 영국의 제도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봅니다. 각 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권분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다. 각 나라에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상한 분들에게 물어보여가지고 이상한 데를 넘겨짚게 되니까요. 세 가지 권력이 있다. 입법권과 입법권. 입법권은 달리 말하면 법제정권입니다. 법제정권, 입법권과 그 다음에 만민법에 관련된 사항안을 집행하는 권한. 이건 행정이에요. 행정, 입법권, 행정권. 그 다음에 시민권에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 이게 사법권입니다. 사법권. 자, 봅니다. 이 사법,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152페이지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주석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주석으로. 주석에 보면 152페이지 101번을 보세요. 150페이지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권으로 나눴는데 3권을 나누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견제와 상권으로 분립해서 서로 견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안 돼.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 상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표면상의 분리가 아니라 인적 구성원상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권분립에 효능이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은사 학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집안에 혹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사업부에 그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요. 없죠? 이런 사람은 이제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라. 집안에 파출소 지구대 소장님이라도 한 분 계셔야 가문이 빛나는 법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지셨을 때 태몽에 아주 그 이상한 멋진 태몽을 꾸셔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고시를 봐라 했는데 내가 결국 고시를 안 봐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선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팔자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한국에서 자 판사나 검사를 만듭니다. 사법부죠. 검사는 행정부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만듭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사법, 입법, 행정 세 개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가 더 있죠. 조중동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조중동 뒤에는 다시 이제 삼성이 있죠. 이렇게 이게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긴밀하게 서로 물길이 트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는 것은 지금 몽테스키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18세기 프랑스 사람이에요. 귀족정의 반대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귀족들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았지.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입법, 행정, 사법이 너무나 분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귀족 혼자서 무슨 뜻입니까? 누가 자, 말해봐요. 영어 코트 뜻. 네? 법정. 그 다음에 뜰. 테니스 코트. 그 다음에 궁정이란 뜻도 되죠. 그죠? 여기서 지금 코트에서 입법, 사법, 행정 다 하죠. 그죠? 코트를 쪼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코트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 이거 입법, 사법, 행정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혁명적인 얘기지. 우리에겐 당연한 얘기인데, 18세기 프랑스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자, 행정부에 몇 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친척들 중에 사법부 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든다 해봅시다. 맞는다 해봅시다. 그러면 견제가 무지하게 잘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럼 지금 이게 서로 입법, 사법, 행정 세 부가 나눠지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돼. 응? 가족회의가 마치 국가보위 안전 뭐 이런 회의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버리면 어때? 이게 상권분립이에요? 귀족정이에요? 귀족정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형식적인 분리와 내용적인 그런 형식적인 분리가 내용과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오리가키예요. 기리끼 귀족정은 나는 귀족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드림코트 백작을 내가 어린 마음에 소공자 할아버지 드림코트 백작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귀족이라는 말을 나쁜 데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귀족정을 떼거지정이다 이렇게 나를 말.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유념해야 돼. 상권분리 별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른쪽에 153페이지 102번을 가세요. 102번에서 잘 봐야 돼. 사법권의 요건이에요. 사법권을 말한다. 사법권은 특정 계급이나 직업이 독차지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대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기도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 사법권은 계급 이익의 충돌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상권분립을 얘기할 때도 특히나 사법권에 대해서만큼은 이 번역한 양반이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몽테스키에 따르면 사법권은 계급 이익의 충돌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것을 핵심으로 봤던 거야. 입법이든 행정이든 계급 이익에서 독립적이지 않는다면 괜찮아. 그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사법권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들하고 딱 투영을 시켜보면 금방금방 이 원리들이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중요한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사법권의 본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의 분리. 1인이나 한 집단 또는 한 계급에 의한 상권의 행사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한 계급에 의한 상권의 행사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예. 신분이나 직업을 대변하지 않고 임기 동안만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관직의 요청.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 그 민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관 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위장전입 했잖아요. 위장전입 명백히 불법입니다. 대법관 할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서 명백히 불권이야. 근데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나도 위장전입 좀 하고 싶은데 주소를 아무도 빌려주질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아이는 강북에 있는 이건호 군이 다니는 대신고등학교에 밴드 부원이야. 그래서 여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65페이지로 그 다음 문단은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이 상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에서 유리하는 정신적 안정이다. 일단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이다. 이게 자유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일단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민이 이러한 자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관리 집단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한데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 원리를 한국의 헌법에다 적용해 볼까요? 한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법률 제한권이 있습니다. 그죠? 알아? 넌 아직 안 배웠어? 소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아, 참. 법에 대한 해박한 법사상사를 전공하신, 예, 대통령에게 법률을, 대통령이 하여튼 이게 자기가 이게 내놓은 법률을, 제출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할 수 있게 돼 있죠. 미국 헌법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 제한권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뭐 법률을 내놓고 원한대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나라당 아이들은 그냥 막 이렇게 돌격대처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자꾸 하나 수정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법률상의 권한은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상원에서 뭐 저렇게 이렇게 좀, 지금 이번에 그 죽은 에드워드 상원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상원은, 케네디 가문의 상원은이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님들이 몇 명 와도 뭐, 아가 나 힘든 게 좀 쉬었다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끝발이 있습니다. 왜? 상원의원이잖아. 메사추, 세추, 주, 아니, 발음 너무 안 돼. 하여튼, 거기 주, M주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스턴의 상원 의원이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훨씬 권한이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지금 몽테스키 얘기했어요. 입법권과 집행권이 한데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집행하는 자가 편의주의적인 법률을 입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원로원이 군주는 집행권이고 원로원은 이제 입법권인데 법을 독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독재적인 법을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되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첫 페이지하고 지금 두 번째 페이지의 상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 유럽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프랑스라고 하는 아주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절대 왕정 국가잖아요. 아주 센 국가. 그 나라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원리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아무리 형식적으로 이것이 원리가 구현되어 있다 해도 계급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개입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단순히 정치 체제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급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이라고 합니다. 저 히랍시대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대군과 싸워 이긴 히랍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그 승리를 자유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유의 승리가 아닙니다. 재산, 자기네 땅 떠오르니까 열심히 지킨 거야. 네? 만약에 우리나라도 병역법을 개정해서 부자가 병역을 오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삼성 아들들은 비행기 하나씩 사갖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군대에서 그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 전차 바퀴를 잃어먹고 빵꾸 냈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전차 바퀴 빵꾸가 안 나는 건데, 무한 캐터필러기 때문에 빵꾸 안 나는데, 전차 바퀴를 빵꾸 냈어요. 20만원만 보내주세요. 이런 애들 있거든. 용돈 뜯어먹으려고, 이놈들이. 응? 총을 운동에 빠뜨렸어요. 그럼 명창가? 뭐 엄마한테 전화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켜야 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병역을 오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다 떠돌아다녀요. 지켜야 할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병역을 오래 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사회사하고 해, 막 이렇게. 제 아들을 군대 보내기 싫어요. 재산 좀 가져가 주세요. 제 아들을 군대 보내란 말입니까? 재산 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돈 안 벌어, 막. 다 공익재단이다. 막 도서관 짓는데 막 쓰고. 동대문구 정보화대산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야. 20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막 삐까번쩍한 번들번들한 대리석 책상 갖다 놓고. 제발 이거 좀 가져다 대리석장 좀 하세요. 우리 아들이 제가 재산이 많아서 군대를 8년이라 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장기하사야. 막 이렇게. 상사 달고 나오게 생겼어요, 애가. 이제 20살인데 30살 돼가지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응? 제대하자마자 장가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탐냄이 없어질 거라. 재산세 납부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의 군대를, 응? 재산이 만약에 약, 5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남역까지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라 막. 역은 특수, 그런데 특수, 여기 특전사 역은 있잖아. 707 특임대 이런데, 그런데도 보내풀면 야 잘 없어 막. 그러니까는 아테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웠냐? 내 땅이거든.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왜 열심히 안 싸웠어?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이근호군 군대 갔다 왔나? 자네? 근호,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지. 내 군대냐. 그치? 내 군대냐? 예외가 있긴 있어요. 해병대는 안 그런데, 얘 내 군대냐? 이런 말을 쓰거든. 뭐,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인데,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거, 이게 제일 추잡스럽다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에 휘하했던 병력은 뭐야? 내 군대가 아니었거든. 노예잖아, 노예. 종속된 신민이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민하고 시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민은 아고라에서 이게 정치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이 시민이고, 신민은 뭐냐면 황제 폐하 밑에 있는 시다발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걸 시다바리 피플이라고. 시다바리 피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야, 자립 피플이죠. 자립적인. 이 시다바리들이, 그러니까 다리우스 황제가, 야, 위험해. 지금, 여러, 야, 너희들, 뭐, 응? 페르시아 황제를, 제르시아를 위해서 돌격! 그러면, 내 군대냐? 에이, 시다바리도 지겨워. 게다가 얘네들이 좀 이렇게 싸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 시민들은 딱 방패를 들고 있단 말이죠. 방패를 들고 있는데, 질 것 같으면 지 땅 다 뺏기잖아. 아, 이거 안 되겠네. 그지? 시다바리와 자립의 차이는 엄청난 거라. 이러다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딱 되면서 시민이 다 없어졌어요. 폴리스 시민. 다 신민의 시대가 됐거든. 황제 밑에. 그러니까 정치는 뭐 남은 분들이 하시는 코트에 사시는 거야. 우리는 뭐야? 에피쿠로스 학파. 디오게네스 알아요? 통소그 디오게네스. 통소그 디오게네스를 훌륭한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은 통소그 디오게네스 알아? 알아요? 들어봤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와가지고 한 소식 좀 듣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햇빛 좀 이렇게 말했다는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요 훌륭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그 전범에 따르면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시민은 마땅히 폴리스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통 속에서 살아. 나라 안에 살지도 않아. 통 속에서 살아. 황제가 와서 뭐라고 하든 나 정치에 관심 없어요. 완전히 무관심한 시민이야. 신민이야, 신민. 그 통 속의 디오게네스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라. 그냥 세상사를 딱 긋고 은둔해서 사는 전형적인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의 신민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요. 디오게네스. 피로니즘, 회의주의. 알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 알 게 뭡니까? 계속 이렇게 자빠지는 사람이 알 게 뭡니까?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아이고 그냥 우리는 몇몇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호회, 서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게 닌텐도는 하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야. 다 뭐냐? 신민들의 행태라, 신민들의. 이러다가 왕의 땅이었고 황제의 땅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공동의 재산이 됐잖아요. 코모넬스. 그쵸? 공동의 자산이 됐단 말이에요. 공동자산. 공동자산이니까 누구나 이 나라는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냐? 이제 네이션이요. 국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것이죠. 우리 국민들 것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시기예요? 재산이 있으세요? 없었잖아요. 없죠. 안 되셨네. 네. 이건로 자네는 아 주민등록증이 없지. 그럼 조현주 씨는 저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땅에서 조현주 씨 거예요? 알 수 없죠. 추상적으로만 커먼웰스인 거라. 근대 국가는. 그러니까 지금 고대 폴리스의 시민하고 근대 국가의 국민하고는 차이가 많아. 시민은 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켜. 그리고 그것만큼 의무를 해야 돼. 방패 들고 나가야 돼. 근데 지금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한 게 농담이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의무가 적죠. 어? 군대 안 가잖아. 지킬 게 없어, 그 사람들. 그냥 돈만 지키고 있으면 돼.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국민인데 추상적으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이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코머레스는 누구의 것도 아닌 공동의 것이야. 당연히 이 안에서는 이 코머넬스를 가지고자 하는 자기 것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쟁투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근대 EU 국가에서 생겨나는 당파성이에요. 당파성 파르타일 리히카이트 전에 한번 했죠?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권재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를 백날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을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공동의 것, 이 공동의 것을 결국 수많은 당파들이 쪼개서 나눠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는 결국 그걸 정파라고 그러죠. 정파. 정치적인 파당. 정치적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파당에 따라, 정치적 파당이 그렇다고 해서, 자, 뭐 해봐. 한나라당 일로 와봐라. 여의도 광장에서 한나라당 깡목 들고 나오고, 민주당 쇠파이프 들고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 응?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이 국민에게 자기네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렇게 호소를 받아서 그것을 표로 얻은 다음에 그것을 대표 권한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지지해준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은요, 여러분들, 이거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새겨둬야 될 아주 근본적인 태도가 하나 있어요. 국민 화합은 근대 국가에서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화합이 안 돼. 국민 화합은. 그냥 근대 국가에서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이, 나는 A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정당은 가령 뭐, 머리카락 긴 사람들을 공직에 취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고 합시다. 예? 여성은 20cm, 남성은 15cm. 뭐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긴 사람을 공직에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런다. 그러면 난 분명히 지지하지. 당연히 나도 지금 한 자리 해먹고 죽어야 할 거 아니야? 귀속에. 학생. 강공, 유원, 지묘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나도 사무관 정도는 해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창현이도 이제 막, 야 창현아 네가 사무총장이야 내가, 응?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야? 머리가 짧은 사람이? 머리가 긴 것들은 더럽다. 뭐 머리가 긴 것들은, 머리가 긴 것에 비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다라든가 온갖 험담을 다 하겠지. 그럼 우리는 머리가 기느라고 얼마나 이걸 참았는지, 인내심이 강하다. 이제 얘기를 계속 하겠지. 그죠? 서로 헐뜯는 것이 당연해. 예?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대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파당이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정치적인 식견은 B라고 하는 정치적 식견을 반드시 배제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었지. 머리가 긴 사람과 머리가 짧은 사람. 머리가 긴 사람과 머리가 짧은 사람, 이 두 개, 롱헤어 당하고, 숏헤어 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대립하지. 그리고 서로 헐뜯기 바쁘지. 머리가 긴 사람이 해먹으려고. 자, 드디어 이번에 우리가 다수를 얻어서, 됐어. 창현이가 드디어 이제 국무총리 올랐어. 나도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야. 만약에 롱헤어 당에서 이번에 집권했어. 그럼 숏헤어 당은 준영이 같은 이런 애들은, 얘는 이제 머리 물들였으니까 안 돼. 아주 엄청 숏한, 저기, 동수. 이 당이, 날이면 날마다 이제 숏헤어 일보에다가, 응? SH, 응? 데일리 SH 숏헤어, 데일리 SH에다가 머리 긴 놈들 뭐 이가, 드디어 대통령 머리카락에서 이 두 마리 발견돼 뭐 이런 거 써 올리겠지 사람들한테. 불교 이 국민 보건복지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자가 대통령이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헐뜯겠지. 그럼 당연히 욕 먹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숏헤어 당한 애들을 합법적으로 밟는 거지. 머리가 짧으니 대가리 생각하는 것도 짧구나. 막 이렇게 쓰는 거라. 당연한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나한테 배웠어. 정파 싸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근대 국가에서는. 어떻게? 그런데 그 과정이 이렇게 몽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엄격한 권한분립이 이루어져만 있다면 딱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갖춰져 있다면 그 싸움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정당들이 자기네 정당에게 더 많은 대표권을 주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근대 정당 정치예요. 이것이 바로 근대 국가가 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이 누구의 것도 아닌 공동의 것인 커먼웰스 국가를 소유하고 있어. 이 국가를 그러니까는 우리 패거리 쪽이 우리가 이게 공동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먹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소수당은 당연히 참아야지. 농협가 이번 집권이면 쇼테어들도 머리가 짧으니까, 생각이 짧으니까, 생각을 늘려. 머리를 길러서 롱헤어당으로 오든지. 그러니까, 변절했다느니 뭐 철새다느니 김민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아, 김민세가 누군지 알아? 어? 어, 김민석이라고 있어요. 얼굴 이렇게 V자 턱이 된 애가 있어. 근데 저 비유하시는 데는 아니에요. 근대 국가 이전에 아, 어디서? 그러니까 그 균열성이 있다고 하시던 뭐 종교나 뭐 그렇죠. 종교나 가문 이랬었지. 근데 근대 국가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죠. 그 균열선이 있는데, 좋은 질문이야. 있는데, 근대 국가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기가 쉬워. 왜? 타고난 것들을 가지고 하지 않게끔 돼 있으니까. 가문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내가 강씨인데 김씨하고 싸워야 될 운명에 처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되는 거지. 근데 근대 국가는 그것이 일단 원초적으로 리셋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몽테스키의 이제 법의 정신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책을 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어떤 책이든 이 둘 중에 어떤 책이든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숙제를 지금 누구죠? 유용식 씨는 이렇게 잔뜩 써왔는데 이렇게 잔뜩 써온 사람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말만 준비해온 사람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독서.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 이 수업 시간을 예상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에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독서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없어요. 저는 저는 독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자마자 욕 먹으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해요. 없어요. 독서는 지난주 안 오셨어요? 네, 빨리 말하세요. 독서가 뭐예요? 대답 안 하고 버티면 되겠다. 문장 구세요. 나 꼭 이거 발표해야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훈, 독서가 뭐야? 아, 써왔어? 네. 문자로 쓰여진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고 글을 통해 세계 내 문절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행위다. 빨 때보단 조금 나아. 좀 너무 길어. 네. 김은서. 선생님 하는 게 너무 어? 뭐라고? 좀. 누가? 그냥 선생님은 보시면 안 될까? 나만 보라고? 네. 아, 말하기 어렵다, 이거. 너무, 이걸 말해주면 너무 부끄러워할 것 같아. 그지? 이거 써온 사람 있어요? 이렇게 써왔어요? 예. 저한테 독서가 뭐냐고 궁금하다고요? 모르겠어. 그냥 독서는 신비한 것이지, 뭐. 할 말이요, 진짜. 나는 내가 그런 네이버 지식인에서 누가 인터뷰하러 오지도 않겠지만, 오면 짜증내겠죠. 근데, 오늘도 아까, 아, 너무 짜증났어. 이렇게, 뭐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할 수도 없고. 질문이 있는데, 예. 한국은 SBS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잘. 그걸 하이에 저거한테. SBS 뉴스와 생활경제라는. 뉴스와 뭐요? 생활경제. 뉴스와 생활경제. 3일날 다음 주가 수요일이고요. 낮에 10시 30분부터. 백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구나. 낮 12시 30분? 예. 네.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 30분. 잠깐 나오겠지, 뭐. 그리고 엽기적인 모습을 땀 번들번들 거리는 화장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독서라는 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잘난 척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서는 신비한 거라고. 그냥 신비해요, 신비해. 독서는 신비한 것. 뭐. 왜요? 너무 썰렁해요? 근데 만약에 인터뷰하러 와서 독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사람. 독서가 뭐예요? 말씀하신 게 급이 낮은 것 같아요. 급이 낮다고? 그러면 뭐 연통이라고 그럴까? 그 독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이잖아요. 장미 이름을 참 여러 번 읽어서 제가 장미 이름 읽기라는 책도 썼는데 해설서도 썼는데 이번 기회에 가을이 됐으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을 그 책을 읽기가 좀 지겹다 그럼 장미 이름 읽기라도 제가 장미 이름 읽기가 사실은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과는 무관하게 쓴 책인데 그 내용을 가져다가 저도 에코처럼 패러디 소설처럼 한번 써본 건데 그 200장우주 500매 분량의 책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같은 접속사가 없어요. 500매 분량의 책에 재미삼아서 한번 그렇게 써봤는데 이번 가을에 저는 독서란 뭐냐 그러면 독서에 관한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저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그 다음에 아까 여임동군 줘봐 소설 둘 다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제임스 미치노의 소설 이거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제임스 미치노의 소설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예. 이 제임스 미치노의 소설하고 정말 이 책 읽고 난 미칩니다 너무 좋아 제임스 미치노의 소설 열린 책들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하고 이 소설 진짜 멋진 소설입니다 소설이 아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걸 읽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98년 가을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선생님이 퇴직하셔가지고 강의를 못하고 그냥 회사만 다닐 때 더 이상 철학 공부를 할 기약이 없는 것 같고 그때 그랬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철학 공부를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일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철학책을 안 읽고 그때 이제 소설책을 길이 읽었거든요. 마루야마 겐지 뭐 그런 것도 다 그때 읽었어요. 읽었는데 저 소설 많이 읽습니다. 사실 재밌거든 소설이. 그때 이제 소설책 읽고 막 일리아스 읽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때 읽었어요. 그때부터 2002년도에 다시 동대에서 강의 시작했는데 99, 2000, 2001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제가 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회사만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밑에 가면은 저 카리브에 거기 가면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리즈 스쿠바 하는 사람들의 그 참 카리브에 거기인데 회사 일로 거기에 가서 한 6개월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철학 공부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면은 그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 있죠. 럼하고 이제 코카콜라 럼앤콕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보통 딱 붙고 난 또 원주민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유 포리너 딱 이렇게 놀랐다는 듯이 네가 포리너였단 말이야 뭐 이런 아유 포리너 아 막 이렇게 놀라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굉장히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는 원주민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닥터강 너무 저기 벨리지안 같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장난삼아서 맨날 나보고 리얼리 리얼리 막 이렇게 그럼 나는 혼돈이 막 이러면서 일본말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소설들 많이 읽었어요 정말 이게 정말로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데서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책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사실은 강의 한번 할 때마다 왜냐면 안 하고 한 3년을 이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대병씩을 먹었어 소주를 먹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발등에 보면은 이게 무슨 수술 자국 있죠 이 발등에 안 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비틀거리다가 나무 상자를 잘못 건드렸어. 나무 상자 모서리가 발등에 떨어졌어. 여기에. 발등뼈가 깨져서 지금 발가락 하나가 짧아요. 내가 사실 이게 왼쪽 발이. 그래서 이 오톨도톨한 보도블록 있죠. 겨울에 지나가면 되게 아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2시간 동안 서 있으면 이 발이 부어요. 강의가 끝나면. 이 발이 많이 부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 기부술을 하고 6개월을 지냈어. 그래가지고 또 회사일로 미국을 갔는데 기부술을 한 채 미국을 갔었어. 하고 뼈가 안 붙었어. 뼈가 붙을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의료비가 비싸다는 수술비 비싼 미국에서 전신 마취하고 이 리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일종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씌워서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화이버 그라스로. 지금 이렇게 발가락이 안 움직여, 이쪽이, 엄지발가락 외에는. 근데 수술이 끝난 다음날 다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한국으로 회사일에 왔어. 지팡이를 짚고 제가 그 벨리즈라는 나라의 그 지도에 보면 나와요. 벨리즈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속초 비행장보다도 조금해요, 비행장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간신히 하나 뜰 수 있는 정도에 거길 딱 회사일로 내렸는데 딱 내려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보스턴팩을 끌고 딱 공항 앞에 나오니까 그 저수지의 개들 알죠? 퀸틴 타란티노 영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깨달은 차 있죠? 그렇게 새 차 말고 겉모습은 같으나 덜컹하면 뒤트렁크가 털러덩 열리는 그런 차 있잖아. 응? 그 차에 운전수가 그 공항 앞에 보면 공항 택시 있잖아요. 막 근데 헤이 그래서 딱 그 탔지. 그랬더니 얼굴이 까만 분, 밤에는 보이지 않는 분들 있잖아. 탁, 나를 태우고, 벨리지 시티로, 내가 이제 거기 호텔 주소를 딱 주니까, 시티로 딱 가는 거야. 그때, 아, 저 사람이 나를 밀림으로 끌고 가서 빨래핀으로 만들어도 아무도 알 수 없겠구나. 빨래핀은 옛날에 이지매매 해가지고 빨래핀으로 만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 쩔어가지고 내가. 그런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저 동대에서도 강의도 또 잘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실 강의하는 게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시간 할 때마다 되게 감격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도 사람 이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정신일 때 한 권을 읽으세요. 정말로. 네? 꼭 제가 제 인생살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는 게 다 구차한데 이런 소설, 제임스 미첼의 소설이나 에코의 장미름이나 이런 책들 꼭 한 번씩 올 가을에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9월달에 얇은 책들을 골랐어요. 두툼한 거 잡아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9월, 10월은 독서의 계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이번에 9월달에 강의하면서 이상하게 이런저런 책 소개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가벼운 책들을 많이. 그래서 베임스 미친의 소설 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요 두 개를 꼭 9월이 가기 전에 읽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베버 책 가져오셔야 돼요. 숙제 내세요.